미쳐버린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러지는 마라. Always Paris from the sector. From the sector. 나를 묻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 너와 같이 넌 사랑이